러시아, 중국, 일본의 해당 기관들이 조선의 핵탄두 폭발 시험이 자기 나라들의 생태 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러시아 연방 기상수문 및 환경조사국은 조선에서 진행된 핵탄두 폭발 시험이 러시아의 방사선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연해비언강 기상수문국 대변인은 비언강 지역의 그 어느 감시소에서도 방사능 증가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비언강의 방사능 환경 수치는 정상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화춘영은 자기 나라가 조선의 핵탄두 폭발 시험으로 방사선 영향을 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으며, 환경보호부도 동북 삼성 국경 지역의 25개 자동 관측소에서의 관측 결과 이상 현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환경성도 자국에서 방사능 수준 변화가 기록되지 않았다고 통보했습니다.